태양절의 즈음에서 중국 항일혁명 투쟁 연고자 장우라 가족 일행이 10일 류차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. 한편 이날 중국 항일혁명 투쟁 연고자 주보중의 딸 주희 가족 일행이 비행기로 왔습니다.